괴뢰 정보원 깡패들의 비열한 유인 납치 범죄 행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괴뢰 정보원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에 매달리면서 반과금 모략 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내외에서 우리 인원들을 백주의 유인 납치에 간 괴뢰 패당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각계에서 괴뢰 정보원이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과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해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남조선의 민주사비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괴뢰 정보원에 유인 납치된 우리 인원들과의 면회를 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그러나 괴뢰 정보원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쥐약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부당한 구실을 붙여 끝끝내 거부하는 추태를 부렸다. 지난 5월에도 괴뢰 정보원은 민변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인원들과 관련하여 제기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면담 요구를 무작정 묵살하였다. 지금 괴뢰 정보원 깡패들은 유인 납치 만행의 주범으로서의 추악한 정치를 가리우고 저들에게 쏠리는 내외의 거센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 특히 강제로 납치해 간 우리 인원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가진 회유 기만과 협박 공갈로 어떻게 하나 자유의사여한 탈북으로 조작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원들에 대한 유인 납치 만행이 청와대의 지시 밑에 괴뢰 정보원이 치밀하게 작전하고 현지에서 감행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가리울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람들의 주위에서 어떻게 신분을 위장하고 어떻게 비열하고 교활하게 놀아댔으며 어떻게 유인 납치 행위를 감행했는가를 낱낱이 장악하고 있다. 동족을 유인 납치하여 대결에 악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뢰 정보원이야말로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백주에 납치하여 남산 지하실에 끌어다 놓고 가혹하게 고문학살하여 세인을 경악시킨 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박정희 유신 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도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해외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에 피눈이 되어 돌아쳤지만 지금처럼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납치 행위를 백주에 거리낌 없이 감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세계의 면전에서 감행되는 괴뢰 패당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는 우리의 전지를 가로막고 파멸에 처한 저들의 대결 정책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 인원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괴뢰 정보원 깡패들의 유인 납치 행위를 추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무지막지한 괴뢰 정보원과 같은 정탐모략기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백해무익하며 하루빨리 매장되어야 한다. 괴뢰 정보원을 동족 대결과 압살을 위한 추악한 음모와 모략의 소굴로 치떨리는 테러 깡패 집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패당의 죄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괴뢰 패당은 우리 인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유인납치 범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범인 정보원을 당장 해체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끌고 간 우리 인원 모두를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